높여 마음껏 소리 질러봐 이 순간만큼 모든 걸 지워버려도 좋아 잊어버릴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껴봐 뭘 기대했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Burn it up!